안녕하세요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1번. 네, 잘 지냈어요. 2번. 네, 잘 먹었습니다. 3번. 네, 안녕히 계세요. 4번. 네, 여기 있습니다.